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정호승 씨의 시처럼 인생도 깊어지면 때때로 머물 곳이 필요한 것처럼 한 해가 저물 때쯤이면 때때로 이렇게 시한 편으로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죠. 자, 12월 이제 이틀 지났나요? 여러분, 가브리엘스 오보 제가 음악 신청 음악 소개도 안 해드렸네요. 미션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로 오늘 첫곡 띄워드렸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에서 이정민 씨, 강릉 포남동에서 성진규 학생이 신청해 주셨고요. 그동안 참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어요. 인천 남구 주안오동의 이미희 학생, 서대문구 김현철 씨, 관동대 전산과에서 이동겸 씨, 그리고 김효연 씨, 김형준 씨, 은평구 구산동에서 최은혜 씨, 최재혁 씨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정원 씨도 맥스 오빠와 잘 들으셨죠? 자,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 처음 받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어요. 전 이런 카드 처음이에요. 멜로디 카드요. 광주학동의 세영씨 고맙습니다. 아, 전 참 이런 거 너무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FM 영화음악에서 연말 특집 준비하는 거 아시죠? 올 한 해 영화와 영화음악 두 분야의 베스트 5를 뽑는데요.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12월 18일까지 저희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자, 전남 순천에서 박하나 씨 유덕화 특집을 한편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특집까지는 못해도 그의 노래 한 곡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조협녀 2편에 삽입된 유덕화의 노래죠. CLC의 Need I.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 이 곡입니다.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아! 용태 찾아왔구나 예? 어!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100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구스반 산트가 감독을 하고 커누 리버스, 우마 터먼, 레인 피닉스 이런 젊은 스타들이 총 출연하는 영화죠.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중에서 Sweet Little Cherokee, 케이디 랭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 구스반 산트 감독은 미국 인디 영화 감독으로 시작을 했죠. Drugstore Cowboy, Idaho, 그리고 Even Cowgirls Get the Blues 이렇게 세 편의 영화로만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 편밖에 없지만 아주 재능 있는 감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 영화는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이런 말들을 쓰게 돼요. 여기서 재능 있는 영화 감독. 이것은 그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감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감독이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면 깊이 있는 주제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단순히 재미 오락거리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대사와 표정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배우들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 색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화면의 색, 조명 방법, 카메라 앵글, 그리고 화면을 채우고 있는 소품 하나하나. 사실은 이런 것들 모두가 감독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들이에요. 이런 것을 영화에서는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일수록 화면 속에, 그리고 화면과 화면 사이에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의미를 가능한 한 풍부하게 담아놓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화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영화를 본다고 하지 않고 때때로 또는 아주 굳이 영화를 읽는다, 이런 표현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한 편의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감독이 화면 속에 숨겨놓은 의미의 실마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이것은 정말 진짜 영화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화광들이 맛보는 재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영화 속에 사용된 소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첫 번째 영화 밀러스 크로싱 중에서 음악 들어보고 얘기 계속하죠. 밀러스 크로싱의 오프닝 타이틀입니다. 영화 밀러스 크로싱의 오프닝 타이틀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상공에 떠있는 UFO 같은 존재. 자, 이 말은 재능 있는 형제 감독 코엔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코엔 형제가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좀 독특하죠. 주로 헐리우드 장르 영화 속에서 그 상징물들을 빼내서 아주 모자이크처럼 정교하게 짜맞춘 뒤에 관객이 느끼지 못하도록 슬쩍 패러디하는 것입니다. 장르 영화 한다면 뭐 갱스터 무비, 서부 영화, 뮤지컬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 각자에서 상징물들이 있죠. 갱스터 영화를 먼저 예로 들어볼까요? 갱스터 영화에서 갱은 꼭 중절모를 쓰고 등장해요. 이때 중절모는 갱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코엔 형제가 연출한 갱스터 영화 밀러스 크로싱을 보면 중절모가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자는 바람에 날려서 낙엽 위로 뒹구는 크레딧 쇼트부터 시작해서 등장인물들이 죽는 장면, 장례식 장면, 또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기어이 모자를 찾아 쓰는 갱들의 모습. 이것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도 끝까지 겉으로는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밀러스 크로싱의 중절문은 갱스터 영화의 컨벤션, 그러니까 갱스터 영화의 그 상징을 이렇게 패러디하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죠. 영화 밀러스 크로싱은 코엔 형제가 바톤 핑크로 깐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와 감독상을 받기 1년 전에 그때 완성한 작품이죠. 재능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코엔 형제들이지만 이 밀러스 크로싱을 시나리오 작업할 때 아주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바톤 핑크는 밀러스 크로싱의 시나리오가 너무 안 풀려서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구상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할 정도니 뭐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밀러스 크로싱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프랭크 패터슨이 부르는 데니 보이입니다. 밀러스 크로싱 중에서 데니 보이, 프랭크 패터슨이었습니다. 소품이 중요한 영화적 장치로 사용된 영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 제인 캠피온 감독이 연출한 영화 피아노를 꼽을 수 있죠.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은 제목 그대로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의 주인공 에이다는 6살 때부터 이유를 모른 채 말을 하지 않게 되고 침묵의 세계에서 살게 되죠. 에이다는 피아노만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 자신의 기쁨, 슬픔, 분노의 감정 모두를 실어 보내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에이다는 침묵의 세계라기보다는 피아노 소리의 세계 속에서 산다는 표현이 더 알맞을 것 같아요. 에이다와 함께 뉴질랜드 해변가에 도착한 피아노. 이것은 마오리족의 야만성과 대조되는 빅토리아 왕조의 부르주아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죠. 또 피아노는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소품이 되기도 해요. 에이다의 남편 스튜어트는 피아노를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잃지 못하는 베인스는 피아노 소리를 듣고 에이다의 마음을 읽어내죠. 스튜어트는 베인스에게 피아노를 팔고 피아노를 산 베인스는 에이다를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장인물들 각자가 피아노와 서로 다르게 맺는 관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영화 피아노의 의미를 조금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구의 윤홍식 학생 듣고 계십니까?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Sacrifice, 홀리 헌터의 연주였습니다. 미국 흑인 감독 스파이크 리, 그는 흑인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흑인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영화 똑바로 살아라, Do the right thing을 찍었습니다. 미국 백인들은 전략적으로 대중음악을 흑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제로 사용해왔는데요. 흑인들이 대중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카세트 녹음기와 워크맨이었죠. 그런데 스파이크 리 감독은 영화 똑바로 살아라에서 이 백인들의 전략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태리인들이 피자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하는 흑인 동네. 하지만 이태리인들은 흑인들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태도로 보이죠. 여기에 불만을 품은 라디오 하임은 커다란 스테레오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피자 가게로 갑니다. 카세트에서는 Fight the Power라는 제목의 랩 뮤직이 크게 큰 소리로 흘러나오고요. 스파이크 리 감독은 흑인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저항을 무력하게 만드는 도구, 이 스테레오 카세트 녹음기를 거꾸로 사용해요. 백인들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요. 피자 가게 주인은 라디오 하임에게 카세트를 끄라고 하지만 라디오 하임은 듣지 않지요. 화가 난 피자 가게 주인이 라디오 하임의 카세트를 방망이로 부숩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은 폭발하고 말죠. 라디오 하임은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두들겨 맞아 죽게 됩니다. 여기서 라디오 하임의 죽음은 참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백인들의 전략을 전복시키는 소품으로 등장한 카세트, 거기서 흘러나오는 랩 뮤직 Fight the Power. 이 음악이 배경으로 깔릴 때 그가 죽어서 그럴까요? 자,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Public Enemy의 노래입니다. Fight the Power. WELOVE 108 FM. 1989 the number, another summer. Sound of the funky drummer. Music hit your heart, cause I know you got a soul. Listen if you're missing, y'all. Swinging while I'm singing. Hey! Giving what you're getting. Knowing what I'm knowing. While the black band's sweating. In the rhythm I'm rolling. Gotta give us what we want. Gotta give us what we need. Hey! Our freedom of speech is freedom of death. We got to fight the power that be.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we got to fight the power that beats. As the rhythm's designed to bounce with transcendental rhymes, designed to fill your mind, now that you realize the prize arrives, we got to pump the stuff to make it tough. From the heart, it's a start, a work of art to revolutionize, make a change, something strange. People, we all the same, no we're not the same, cause we don't know the game. What we need is awareness, we can't get careless. You say, what is this? Let's get down to business. Mental self-defense of fitness. Don't rush the show. You got to start with what you know, won't you? To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s that be.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Fight the power. We got to fight the power that beats. Fight the power that beats. Elvis was a hero to most, but he never meant shit to me. Yes, he's straight out racist, the sucker. was simple and plain. Motherfucking men, John Wayne. Cause I'm black and I'm proud. Already. I'm ready, I'm hyped cause I'm amped. Most of my heroes don't appear in no stamp. Stamp all the rest you look and find nothing but rednecks for 400 years if you check. Don't worry, be happy. Was the number one champ. Damn, if I said you could slap me right here. Get it. Let's get this party started right. Right on. Come on. What we got to say. Yeah. Power to the people, no delay. Make everybody see. In order to fight the power that be. Fight the power. Y'all. Fight the power. We got to fight the powers that be. Do the Right Thing 중에서 Fight the Power, Public Enemy였습니다. 독재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정책으로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죠. 3S, 스포츠, 스크린, 섹스를 말하는 것이죠.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감독은 1946년, 그러니까 히틀러가 패배한 뒤에 연합군에게 점령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파스빈더 감독은 영화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을 통해서 3S 정책, 특히 스포츠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마리아 브라운은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 하나만 빼놓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마리아 브라운이 타락해가는 과정과 함께 화면에 등장하는 소품이 있어요. 라디오. 이 라디오는 독일 정체에 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마리아 브라운은 결국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실패를 깨닫는 순간 텔레비전에서는 독일과 헝가리의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가 큰 소리로 흘러나옵니다. 이 소음처럼 신경을 건드리는 텔레비전 소리는 마리아 브라운이 깨닫는 위기의식, 절망감을 더욱 더해주죠. 그리고 1954년 독일이 월드컵에서 처음 우승했다고 외치는 이 감격어린 목소리는 마리아 브라운의 죽음과 겹쳐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스빈더 감독은 2차 대전 후에 독일 정치가들이 펼친 3S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는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가, 이것을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에서 등장하는 소품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중에서 마리아의 테마 들어보죠.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중에서 마리아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영화 패왕별이 올해 칸 영화제에서 피아노와 그랑프리를 공동 수상한 칭카이커 감독의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 사용된 중요한 소품은 칼입니다. 이 칼은 경극 패왕별이 속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패왕별이는 한고조 유방과 초패왕 항우 그들의 그 다툼 속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초패왕 항우가 애첩 우희와의 사랑과 죽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린 경극인데요. 우희는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경극 속에서 등장한 칼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샬루와 데이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샬루와 주산이 약혼하는 날, 그동안 질투심이 괴로워하던 데이는 샬루가 탐내던 칼을 어렵게 구해서 선물을 줍니다. 데이는 우휘의 절개를 지켜주었던 칼을 통해서 샬루에게 자신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데이는 경극 속에서 그 우희 역을 하고 샬르가 경극 속에서 폐왕 역을 하잖아요. 어느덧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데까지 영화가 그렇게 됩니다. 데이와 샬르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배신을 하게 되죠. 데이가 선물한 칼을 샬르는 데이의 타락한 삶을 고발하는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자 주사는 불 속에 던져진 칼을 주어서 데이에게 돌려주지요. 변함없는 사랑과 절개의 증표였던 칼. 이 칼이 이제 주인공들의 배신과 타락, 이것과 함께 빛을 발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데이는 샬루가 보는 앞에서 그 칼로 목숨을 끊습니다. 마치 경극 속의 우희처럼요.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소품이 감독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 장르 영화의 경우, 특히 서부 영화의 경우는 항상 그 소품이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은 선글라스라든지 검은 옷만 입고 나와도 이것은 악당이겠군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소품은 참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됐죠.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사실 줄거리를 파악하기에도 마음이 좀 급해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영화 또는 좋은 영화는 두세 번 보면서 줄거리를 뺀 나머지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 이런 것이 영화를 보는 진짜 재미가 아닌가 싶고요. 자,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박준성 학생의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패왕별이 중에서 이종성과 임옥년의 노래입니다. 땅아 이청 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你仍旧爱意，我对自己无能为力，因为我仍有梦，依然将你放在我心中，总是容易被往事打动，总是为了你心痛。 夜流离，岁月中，无意的柔情万种。不要问我是否再相逢，不要管我是否言不由衷。 강원도 강릉 노암동의 이규환 씨 들으셨습니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중에서 타라의 테마 스탠리 블랙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 됐네요. 서울 성동구 광정동의 박은진 학생 전화예고 입시에 통과하셨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저도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여러 번 편지 받고 이제 통과했다는 편지를 다시 받으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서울 구로구 개봉일동의 최진희 씨, 친구 윤일례 씨와 화해한 기념으로 제가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의 메인 타이틀 들으시고요. 친구와 더욱더 사이좋게 지내세요.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